오늘 어떤 모습일까 baby. Every time I miss you 습관이 돼버린 그 말 눈을 떠 보니 10년 전 5년 동안 세상에 다 쉽게 울었고 너무 쉽게 웃던 때 많은 계절 뒤에 겨우 뒤돌아봤을 때 You always here with us together And every second was forever oh. 설정할 수 없는 맘 미끄러지던 내 삶 내게 머리가 닿으면 예전칠 바랬던 밤 이젠 네가 있는 여기 This is new home to me 언제든 돌아올 테니까 baby don't you worry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모두 다 길이 될 테니 oh. If I never met you 우리의 합 잊지 못할 모든 순간 All night 봄날을 책임져줘 flower 덕분에 not out Now 위로해준 너의 그 무수한 말 그게 날 만든 거야 그래 넌 나의 젊음 또 나의 청춘 고마운 밤 내 자랑의 천국도 love 사방이 깜깜했지 그 사이 한 줄기 빛 정말 그대 사랑이야 참 한 게임에 우린 빛나자 달려 또 넘어지고 일으켜지고 쓰러지기도 그 손에 밀어진 괜히 몇 번이 더 늘어날 테니 힘들면 잠시 쉬어도 돼 널 기다리면 Rest on my heart